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너 때문에 못 살아.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참 재미있네요. 홍종의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유설화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마지인 진아는 줄줄이 생기는 동생들 때문에 속상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엄마가 뒤뚱뒤뚱 오리걸음을 걸을 때면 창피하기도 해요. 하지만 외동아들인 친구 명철이는 오히려 진아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번째 이야기, 신경 끄셔. 엄마가 내게 열쇠를 하나 만들어주었어요. 드디어 나도 목걸이 열쇠를 걸고 다니는 아이가 된 거예요. 나는 며칠 동안 목걸이 열쇠를 걸고 다녔어요. 네 엄마 아기 낳으러 갔다. 학교가 끝나 집에 오자 경비 아저씨가 내게 말해줬어요. 드디어 엄마가 아기를 낳으러 갔어요. 그 소식을 듣자 나는 괜히 힘이 쭉 빠졌어요. 내 배가 푹 꺼진 느낌이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목걸이 열쇠를 사용했어요. 집은 엉망이었어요. 꼭 이사가는 집 같았어요. 나는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장난감을 주워 담았어요.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양말도 세탁기에 넣었고요. 또 싱크대로가 담가놓은 그릇을 닦았어요. 커튼을 젖히고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며칠 춥더니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베란다를 통해 아이들 소리가 들렸어요. 아파트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동생을 달고 나온 아이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삑! 인터폰이 울렸어요. 경비 아저씨인 줄 알고 얼른 받았어요. 야! 네 엄마 아기 낳으러 갔다며? 명철이었어요. 한번 인터폰을 하더니 재미를 붙였나 봐요. 신경 끄셔! 나는 소리를 빽 지르며 인터폰을 끊었어요. 다시 인터폰이 올 줄 알았는데 잠잠했어요. 나는 슬슬 거실을 걸어 다녔어요. 이제 밥은 누가 해주지? 아빠도 병원에 같이 있을까? 설아는 내가 봐야 되나? 나 혼자 잠까지 자야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그러자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설아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설아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쑥 태어난 것 같아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명철이 같아 받지 않았어요. 한번 끊어졌던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전화벨 소리는 먼저 번보다 더 컸어요. 집안을 마구 흔들었어요. 에이, 재수 바가지!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수화기를 들었어요. 명철이라면 가만두지 않을 참이었어요. 진아니? 학교 잘 다녀왔어?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아빠였어요. 아빠가 기분 좋게 웃었어요. 병원에는 외할머니가 와 계신데요. 아빠, 설아는? 나는 가장 먼저 설아가 걱정이 되었어요. 설아? 아빠가 놀란 듯이 되물었어요. 설아야 잘 있겠지. 아빠가 말을 더듬었어요. 미처 설아를 챙기지 못한 것 같았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입을 삐죽였어요. 온통 엄마와 아기한테 정신이 팔려 보나마나 설아는 찬밥일 거예요. 설아가 아기였을 때 나도 그랬어요. 가끔 나는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 찾겠거니 하고 책상 밑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러나 아빠 엄마는 한 번도 나를 먼저 찾은 적이 없어요. 내가 다리가 저려 스스로 울면서 나왔으니까요. 불쌍한 설아. 설아가 참 안 됐어요. 아빠 눈에도 안 들어오고 엄마는 귀찮다고 손을 내줬겠지요. 또 외할머니는 달라붙는 설아를 정신없다고 할 거예요. 설아는 유난히 낯을 가려 간호사 언니들도 안 따를 거예요. 소리도 못 내고 어디 구석에서 눈물을 짜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자 나는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아빠, 나도 병원에 갈래. 데리러 와. 나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렇지? 너도 아기가 보고 싶지? 아빠를 닮아 얼마나 잘생겼다고. 아빠가 당장 달려올 듯 대답했어요. 아기는 됐고 설아가 불쌍해서 그래.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설아도 이런 내 마음을 알까? 알 리가 없어요. 아기 밑으로 또 아기 하나가 생겨야 알 거예요. 나처럼요. 설아,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나는 머리를 마구 흔들었어요. 생각만 해도 그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엄마의 아기 낳기는 여기서 끝이어야 해요. 나는 옷장을 열어 설아의 옷을 챙겼어요. 몇 개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가방이 불룩해졌어요. 언제부터인지 나는 불룩한 것이 싫어졌어요. 아마 아기를 가진 엄마의 불룩한 배 때문일 거예요. 나는 불룩한 것이 꺼질 때까지 가방에서 옷을 빼냈어요. 띵동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벌써 아빠가 왔을 리 없어요. 나는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문 앞에 섰어요. 문에 붙어있는 작은 렌즈에 살짝 눈을 붙였어요.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이 확 덮쳐왔어요. 깜짝 놀라 얼른 눈을 뗐어요. 여자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봐서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쾅쾅쾅! 이제는 초인종이 아니고 문을 두드렸어요. 진아야, 진아야! 나 명철이 엄마! 진작 그렇게 불렀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명철이 엄마가 왜? 나는 부지런히 현관에 어질러진 신발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혼자 있었니? 명철이 엄마가 물었어요. 혼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묻긴 왜 묻나요? 명철이 엄마의 눈이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다녔어요. 식구가 많으니까 좀 그렇다. 명철이 엄마가 실망을 한 듯 말했어요. 말끝이 길게 늘어지는 것을 보니 비웃는 것 같았어요. 명철이 엄마의 눈이 거실을 가로지른 빨랫줄에 딱 걸렸어요.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는 빨래를 못 널어요. 이상하게 설아는 그것을 못 봐요. 다 걷어서 둘둘 뭉쳐놨어요. 엄마가 혼을 내보았지만 소용없어요. 빨랫줄에는 설아의 내복이 힘없이 늘어져 있고요. 저런, 태극기처럼 아빠의 팬티도 몇 장 걸려 있어요. 우리 명철이가 간식 좀 갖다 주래. 너 학교 급식도 안 먹었다며? 명철이 엄마가 접시를 내밀었어요. 접시에는 금방 구운 듯한 팬케이크가 담겨 있었어요. 냄새가 고소했어요. 그것을 보자 입에 침이 고였어요. 나는 굴 알레르기가 있어요. 오늘 급식에는 굴국에 굴전, 그리고 싫어하는 돼지고기 볶음이 나왔어요. 맨밥만 젓가락으로 몇 번 집어먹다가 말았어요. 명철이가 왜요? 내 말끝이 쭉 올라갔어요. 그건 습관이에요. 기분이 나쁘다거나 놀랍다거나 그럴 때 그랬어요. 지금은 둘 다였어요. 내가 밥 먹는 것을 언제 명철이가 보았는지, 그리고 왜 명철이가 내 간식을 챙기는지요. 왜긴 왜야. 동생들이 많아 네가 불쌍해 보였으니까 그렇겠지. 오히려 명철이 엄마가 기분 나빠했어요. 명철이 엄마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별것도 아닌데 기분이 무척 상했나 봐요. 얘가 고마운 줄 알아야지. 명철이 엄마가 들릴락 말락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거실 바닥에 접시를 내려놓고 휙 현관을 나갔어요. 그래도... 나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명철이 엄마는 정말 말이 안 통해요. 아들과 엄마가 완전 판박이에요. 동생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다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 엄마 좀 말려줘. 나는 신생아실에 처음 가봤어요. 전부 유리벽이에요. 아기들이 바구니에 올망졸망 담겨 있어요. 마치 인형 같아요. 나는 긴장을 했는지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가슴도 막 두근거렸고요. 아빠가 11번 숫자를 유리벽에 붙였어요. 간호사 언니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우리 아기 어디 있어? 어디, 어디? 키 작은 설아가 펄쩍펄쩍 뛰었어요. 간호사 언니가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아기는 정말 작아요. 왜 그렇게 못생겼는지 실망이에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입만 볼록거렸어요. 와, 원숭이 인형이다. 설아가 유리벽에 손을 대고 소리쳤어요. 아기를 만지고 싶은가 봐요. 아기의 얼굴에 솜털이 보송한 것이 정말 원숭이 인형을 닮았어요. 동생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외할머니가 설아의 머리를 콕 쥐어 박았어요. 설아가 읍! 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할금할금 외할머니의 눈치를 살폈어요. 나는 그런 설아가 가여웠어요. 외할머니는? 내 말 끝이 쭉 올라갔어요. 평소에도 나는 외할머니를 안 좋아해요. 말썽도 안 피우는데 외할머니는 네 엄마 힘들게 하지 마! 를 입에 달고 살아요. 외할머니는 별일 아닌데도 괜히 화를 냈어요. 나에게도 그렇고 설아에게도요. 봐, 잘생겼지? 아빠 닮지 않았냐? 허허허! 아빠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나는 맞장구 칠 기분이 아니었어요. 나는 설아를 내 쪽으로 잡아 끌어 안았어요. 외할머니와 내 눈이 딱 마주쳤어요. 나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저것은 어째 짐이 클 때랑 똑같은지. 쯧쯧.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아기가 졸린가 봐요. 꼭 움켜진 손이 자꾸 눈으로 갔어요. 하품도 하고요. 작지만 할 것은 다 해요. 그것을 보자 내 입에 살짝 웃음이 번졌어요. 나는 깜짝 놀라 얼른 웃음을 지웠어요. 어? 하품한다! 하품! 설아가 신기한 듯 아기 흉내를 냈어요. 그때 간호사 언니가 아기를 데려갔어요. 더 볼래! 설아가 유리벽에 딱 붙어 때를 썼어요. 셋인가 봐. 아유, 힘들겠다. 아기를 보러 왔던 다른 가족이 속닥거렸어요. 나는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고만, 고만하니 어떻게 키운대? 다른 가족들이 우리를 흘끔거렸어요. 나는 화가 났어요. 나는 설아를 유리벽에서 떼어냈어요. 그때였어요. 댁들이 키워줄 거요? 외할머니가 사람들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다른 가족들이 눈치를 보며 얼른 흩어졌어요. 내 가슴이 다 시원했어요. 장모님도 참 부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아빠가 머리를 긁으며 웃었어요. 퍽도 부럽겠네. 저것들 둘 키우느라 애미 등골이 다 빠졌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도대체 자네는 무슨 생각인가? 요즘 누가 셋을 낳아? 나도 둘밖에 안 낳았는데. 옛날이야 저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지만 요즘도 그런가? 애미가 무슨 죄여? 외할머니는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어요. 아빠에게 막 화풀이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희는 애국하는 겁니다. 아빠가 외할머니의 팔을 덥석 잡아 끌었어요. 애국 좋아하네! 외할머니가 아빠의 팔을 휙 뿌리쳤어요. 외할머니는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아기를 더 낳으라고 하고요. 저희는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아빠 제발. 나는 아빠의 입을 막아주고 싶었어요. 아빠는 머리가 참 나빠요. 명철이와 비슷할 거예요. 외할머니가 화를 내면 슬쩍 피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거예요. 자네가 이순신 장군인가? 나라를 구하게. 나라를 구하려면 자네가 구하지 왜 우리 딸을 끌어들여? 에이! 기어이 외할머니가 화를 벌컥 내며 앞서갔어요. 공연이 아빠 때문에 당분간 설아와 내가 고생 좀 하겠어요. 아빠는? 내 말끝이 다시 올라갔어요. 내가 외할머니라도 화가 났겠어요. 힘들게 말하는데 눈치도 없이 허허허 웃다니요. 외할머니는 엄마 힘들까봐 그러셔. 그러니 진아가 많이 도와줘야지. 진아는 이제 다 컸잖아. 아빠가 내 손을 슬쩍 잡았어요. 나는 뿌리칠까 그냥 있을까 잠시 생각했어요. 아빠가 외할머니에게 야단을 맞았잖아요. 아빠, 내 손! 설아가 셈이 났는지 아빠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 우리 설아도 이제 누나가 되었지? 동생 잘 봐주기다, 알았지? 아빠가 설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싫어, 아기 외할머니 줘. 설아가 뾰로통해졌어요.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어요. 설아는 외할머니가 아기 때문에 화를 내는 줄 알았나 봐요. 아빠가 당황한 듯 했어요. 나는 얼른 자리를 피했어요. 엄마의 입원실 문을 열고 명철이 엄마가 나왔어요. 어디 있었는지 명철이가 쪼르르 달라붙었어요. 명철이는 입원실에 들어가지 않았나 봐요. 나는 모퉁이 벽에 몸을 착 붙였어요. 아기 보러 가자, 응? 명철이가 졸랐어요. 그래도 명철이 엄마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명철이가 자기 엄마한테 질질 끌려갔어요. 웃겨? 지가 뭔데? 나는 입을 삐죽거렸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기를 보면 명철이는 또 놀릴지 몰라요. 나는 살그머니 엄마의 입원실에 들어갔어요. 엄마의 얼굴은 많이 부어있었어요. 입술도 바짝 말라있었고요. 아기 봤니? 나를 보고 엄마가 물었어요. 나는 그냥 머리만 까딱 했어요. 꽃바구니가 보였어요. 리본에 명철 엄마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아기 예쁘지?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대답 대신 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아보았어요. 엄마 힘들어? 내가 또 물었어요. 힘들지. 엄마가 힘없이 말했어요. 죽을 만큼? 나는 엄마에게 꼭 확인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힘들어서 다시는 아기를 안 낳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었던 거지요. 죽을 만큼이지만 기쁘기도 해. 행복해. 엄마가 빙그레 웃었어요. 띵! 내 귀속에서 종소리가 났어요. 기쁘고 행복하다니까 엄마가 아기를 또 낳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어떡해. 나는 깜짝 놀라 얼른 엄마의 손을 놓아버렸어요. 갑자기 엄마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외할머니, 우리 엄마 좀 알려줘. 여섯 번째 이야기, 너 때문에 못 살아.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하지만 아주 그만둔 것이 아니래요. 육아휴직이라고 아기를 키우기 위해 두 달 쉬는 거래요. 자네 아주 그만둔 건 아닌가? 외할머니의 걱정은 갈수록 커졌어요. 나도 좀 걱정이 되었어요. 1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아기를 낳고 학교에 안 나왔어요. 그것은 선생님이 아기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아빠가 아기를 낳은 것은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합니다. 최고 3년까지는 쉴 수 있고요. 1년까지는 수당도 나옵니다. 또 구청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돈도 줍니다. 아빠는 참 걱정이 없어요. 돈이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나? 애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돈이 드는데? 에휴, 그러니까 애미가 제대로 옷 한 벌 못 사입고. 외할머니가 훌쩍거렸어요. 엄마 또 그런다. 왜 강서방한테 그래. 내가 괜찮다니까. 엄마 자꾸 그런 말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소리를 쳤어요. 속상해서 그러지? 외할머니도 지지 않고 소리를 쳤어요. 아빠가 엄마와 외할머니 사이에서 쩔쩔 맸어요. 요즘 어떤 남편이 마누라 도와준다고 육아휴직을 내? 강서방만 같으면 애 열은 낳겠다. 엄마가 아빠 칭찬을 했어요. 엄마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한 명 더 낳아서 아주 11명 축구팀을 만들지. 외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큰일 날 소리를 했어요. 그때 아빠가 나에게 눈을 끔뻑했어요. 방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나는 설아를 데리고 얼른 방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외할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빠 엄마는 완전 짠돌이 짠순이에요. 내게 옷을 사주더라도 내년에도 입자 하고 한 치수 큰 것을 골랐어요. 그래도 난 다행이에요. 설아에게 한 번도 새 옷을 사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설아에게는 내가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혔어요. 설아가 새 옷을 입은 것은 외할머니가 사준 것뿐이에요. 불쌍한 설아. 나는 설아를 끌어다 내 의자에 앉혔어요. 이건 특별 대우예요.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으로 율동 동요를 틀어줬어요. 동화 나라에 들어가 동화도 들려줬어요. 언니 좋아, 좋아. 설아는 신이 났어요. 요즘 들어 설아는 나를 더 따랐어요. 물론 내가 화를 덜 내서겠지만 엄마를 아기에게 뺏겨버렸기 때문일 거예요. 나도 그 마음을 알아요. 띵동,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귀를 곤두세웠어요. 요즘 우리 집에는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겼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귀신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초인종 소리에 아기가 깨어 울음을 터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느 녀석인지 잡히기만 해봐라! 마음씨 좋은 아빠까지 화를 냈어요. 오죽하면 아빠가 초인종을 없애버린다고 할까요? 후다닥 뛰어나가는 아빠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살그머니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한참 후 아빠가 씩씩거리며 다시 들어왔어요. 도대체 어떤 녀석이지? 빠르기가 귀신 같아?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아빠가 손으로 아빠의 이마를 탁 때렸어요. 아빠가 인터폰으로 경비실 아저씨를 불렀어요. 아저씨, 방금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 좀 알아봐 주십시오. CCTV를 거꾸로 돌려보면 되지 않습니까? 15층에서 내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아빠가 범인을 잡기로 결심을 한 모양이에요. 한참 후 인터폰이 울렸어요. 범인이 밝혀진 것 같았어요. 아빠는 오랫동안 경비 아저씨와 통화를 했어요. 뭐요? 10층 명철이요? 아빠가 소리를 쳤어요. 명철이라는 말에 나는 귀가 번쩍 뛰었어요. 명철이와는 2시간 전에 헤어졌어요. 바로 아파트 앞에서요. 요즘은 무슨 일인지 학교에서 명철이 엄마 차가 안 보였어요. 명철이는 학교가 끝나면 30m 정도 떨어져 내 뒤를 졸졸 따라왔어요. 두툼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요. 아기가 집에 오고 나서 나는 다른 일에 신경을 쓸 수 없어요. 설아가 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빠는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려요. 그러나 한번 마음먹은 일이 생기면 정신없어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이에요. 예, 여기 15층 지난해 집입니다. 명철이 좀 바꿔주십시오. 볼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요. 왜 초인종을 눌러놓고 도망칩니까? 우리 집에는 갓난아기가 있다 이겁니다. 초인종 소리에 아기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을 빨리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인터폰은 명철이 엄마가 받은 것 같아요. 아빠가 꼭꼭 존댓말을 쓰는 것을 보면요. 명철이 너 재수 바가지 죽었다. 나는 가슴이 후련해졌어요.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무슨 여자가 그렇게 말을 얄밉게 하냐? 아빠가 구시렁거리며 인터폰을 끊었어요. 안 들어도 다 알아요. 보나마나 명철이 엄마는 명철이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했을 테지요. 아니면 자기네 집에는 명철이 혼자라서 그렇다고 할 거예요. 혼자가 무슨 큰 자랑거리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내가 좀 혼내줄까? 외할머니까지 나섰어요. 외할머니는 언제 아빠를 야단쳤냐는 듯했어요. 그럴 때만 외할머니는 아빠와 한편이에요. 진아야, 명철이와 친하니? 아빠가 물었어요. 내가 왜? 나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어요.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어서 명철이를요? 그렇지만 솔직히 요즘 명철이의 행동에 신경이 좀 쓰이긴 했어요. 명철이는 새 지우개도 슬쩍 필통에 넣어주고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심술도 안 부렸어요. 아기 이쁘냐? 며칠 전에 명철이가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물론 대답을 안 하고 콧방귀를 뀌었지만요. 명철이 이 녀석 만나기만 해봐라. 아주 혼을 내줄 테니. 아빠가 잔뜩 벌렸어요. 한바탕 바람이 지나간 듯했어요.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었어요. 엄마도 그 옆에서 잠들었고요. 외할머니도 거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지. 아빠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나갔어요. 나도 한숨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설아는 열심히 동화를 듣고 있어요. 들어오십시오. 다시 현관문이 열리고 아빠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흔들었어요. 손님이 왔나 봐요. 아유, 아기 냄새가 나네요. 아기 냄새는 진짜 오래간만에 맡아봐요. 호호호. 어라? 명철이 엄마 목소리예요. 나는 잠이 확 달아났어요. 죄송해요. 우리 명철이가 아기가 보고 싶었대요. 진아가 워낙 깍쟁이 같아서 말을 못했다네요. 요즘 우리 명철이가 동생 낳아달라고 어찌나 심술을 부리는지 귀찮아 죽겠어요. 명철이 이리 와봐. 자, 실컷 봐. 명철이까지 왔나 봐요. 명철이 자기가 뭔데 우리 아기를 보고 싶어 해요? 진짜 웃기는 일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끌어들이냐고요. 진아야! 엄마가 나를 불렀어요. 나는 입을 삐죽이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진아야! 명철이 왔다! 얼른 나와봐! 아빠가 다시 불렀어요. 언제는 명철이를 혼내주겠다고 하더니 아빠의 부름소리에 설아가 의자에서 발딱 일어났어요. 설아야! 언니 잔다고 해. 알았지? 나는 깜짝 놀라 뛰어나가려는 설아를 잡고 말했어요.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꼭 눌렀어요. 침도 꼴깍 넘겼고요. 그때였어요. 언니가 잔다고 하래. 설아가 소리쳤어요. 거실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갑자기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나는 숨이 딱 멎었어요. 나는 다음 말을 뚝 끊었어요.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가슴이 팡 터지는 것 같았어요. 너 때문에 못 살아.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